별빛을 살라먹고 별빛을 살라먹고 그 향기 그 힘으로 밤에 피는 너는 야화 노량한 너의 기도 내 맘을 달래주고 화사한 너의 웃음 가슴에 남았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도 흩날리며 끝없이 기다리는 밤에 피는 너는 야와 노량한 너의 기도 내 맘을 달래주고 화사한 너의 웃음 가슴에 남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나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도 흩날리며 끝없이 기다리는 밤에 피는 너는 야와